우리나라의 박범조 내각 총리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생산공정의 주체와 현대화 정령과 철강제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를 가지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황천에서 이룩한 주체화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며 환강을 규격별로 생산하여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 보내지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는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를 현지에서 여야하고 연구소를 개군하게 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